곡은? 이 곡은 명박 염기성? 명박 염기성. 아 염기성. 명박 염기성. 염기성 하고 또 뭐 있냐? 알칼리성. 맞냐? 알칼리성. 예, 예. 맞아요. 염기 알칼리. 어, 아이. pH 농도에 따른. 그 리트머스 종이의 그거. 네. 명박 염기성님이 신청하신 엠버런의 파일럿이라는 노래네요. 네, 파일럿이라는 노래로. 파일럿이 아니라 파일럿이라고. 네, 파일럿. 몇 번을 지적받아야 되냐? 파일럿. 어. 파일럿이라는 노래를 오프닝으로 해서. 네네. 서부간선을 여행하는 키치하이커 10화 이게 나라냐 시작하겠습니다. 붕. 네, 저는 무명이고요. 오늘은 다소 방송이 산만하게 진행될 예정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밖에서 오들오들 할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야외라는 컨셉을 버릴 수가 없어서 차로 이동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정하게 오늘 키치하이커 하이커라는 그거에는 어울리지 않는데 내가 너의 차를 하이재킹. 하이재킹은 비행기에 하는 거지. 아, 그래서 저희는 지금 차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동하면서 녹음할 겁니다. 따뜻한 곳을 찾아갑니다. 따뜻한 곳을 찾아서 어쨌든 지금 외부 온도가 11도인데 날씨가 많이 추워서 요런 거를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아하. 네. 지금 우회전하는 중이네요. 네. 좌회전을 해서 서부간선에 들어가야 합니다. 네, 지금 우회전을 했고 서부간선을 탑니다. 깜빡깜빡깜빡 부왕 지금 탈 수 있을까? 탈 수 있을까? 탈 수 있어. 저 신호 은근 길어. 이거 그 사람들 들으면 짜증 나겠다. 아, 그런데 얘는 무슨 운전을 하고 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서부간선에 들어왔습니다. 와 막힌다. 아니 차 많네. 차 많네. 하여튼 서부간선이란. 지난번에 올린 방송에 네. 제일 먼저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네 후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라고 먼저 한번 귀뜸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아 됐어. 에이. 지나간 발자국님인데 네. 야 나 사람 자연스러워야 돼. 아. 넌 운전이 나해. 네. 짝짝짝짝짝짝짝 나 이거 다 읽으려다가 입에 침 막 그러겠다. 문은님 꺄 멜로디를 하나씩 짚으니 어릴 적 8비트 16비트 게임 음악도 생각나고 마음을 톡톡 치는 것 같아서 좋네요. 피아노 잘 치는구나. 피아노 잘 치죠. 엄청 잘 칩니다. 시끄럽고 신청곡 있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피아노 곡인데요. 안드레 가뇽 거고. 나 이거 못 읽겠다. 뿌띠밖에 못 읽겠다. 아름다운 인생이나 오리가미. 무명님은 울보고 PS를 이렇게 남겨주셨고. 참나. 그래서 제가 네, 이게 사실 노래 들어봤거든. 보고 나서. 들으면서, 그냥 이 노래를 자체를 틀어줘야겠다 생각했더니, 그 생각을 하자마자 이분이 답글을 달았어. 뭐라? 아, 뉴에이지 안 좋아하시는군요. 그렇다면 굳이 서고 안 하셔도 점점점. 감사합니다. 안 좋아하니까 연주도 좀 어렵다. 내가 그거 해야 돼? 아니, 원래는 연주해달라고 신청한 곡이잖아. 아, 그렇구나. 그렇지. 다른 걸로 신청해주시면 할게요. 뉴에이지 아닌 걸로. 뉴에이지 아닌 걸로. 그 다음은 이노베이터님. 네. 이번화는 배경음이 없어도 충분히 좋네요. 키치하이커를 듣다가 난 취향이 뭐지? 어떻게 음악을 접했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동적으로 드리는 대로 듣고 소비하고 그 이상을 추구해본 적이 별로 없었고 접한 것도 그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아 좋네 단편적인 추가 설명이 있으면 그냥 그렇구나 정도였던 것 같네요. 우리도 그래요. 보통 다 그렇지. 그렇지. 신나는 흥이나는 노래라면 장르 구분 없이 좋아하고 손이 갔던 것 같네요. 군대 전역하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는데 우연히 접하고 좋다고 생각했던 장르는 보사노바였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찾아듣고 파본 건 아니고 그냥 좋구나 이 장르였지만요. 다음에 보사노바 추천곡 하나 들려주실 수 있나요? 무명이 형의 할머니 이야기에서 저는 또 같이 울컥했다는. 울컥. 왜 사람들을 울려? 너 혼자 울지. 아니 나도 그렇게 뭐 지금 약간 울컥한 거지 그냥 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신나는 걸 좋아하시는지 예를 들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신나는이라는 말이 매우 추상적이라서요. 예를 들면 디스코 라일 로저스의 기타 리프를 들으면 저절로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락이든 EDM이든 힙합이든 들었을 때 들썩들썩 덩실덩실하면 좋아합니다. 음악근이 매우 짧아서 공명, 아티스트, 이름 이런 거 맴돌기만 할 뿐 특정해서 좋다 싫다가 모호해져서 땀을 좀 띠삐를 흘리셨고 아이돌이 주류인 대중음악에서 댄스곡인데 어깨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안 듣게 돼요. 찾아 듣지도 않지만 우연히 듣게 돼도 흥이 안 나면 흘러나오는 것도 차단합니다. 흥이란 게 너무 주관적이라. 그러니까 자기 주관에 맞는 곡을 신청하면 되는데 뭐 예. 요 하여튼 이노베이터 이 친구는 전에 다른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아왔더라고. 아, 군대 그래? 군대하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집에서 그냥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고 이렇게 자기 의견이 없이 살았던 거지. 그래서 아마 그런 선곡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대중적인 취미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친구라. 예. 그래서 뭐 흥과는 별개로 브릿팝이라고 하나요? 그런 쪽의 그루브 이런 쪽은 또 좋습니다. 레드와 칠리페퍼스 막 터지는 포인트가 없는 듯하지만 전체적인 리듬 뭐 그런 건 좋아합니다. 무식하니 말이 장황해지네요.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한테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라 그러면 나는 얘기 못할 것 같아. 아 그럼 이 정도로 음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이랬었지 저랬었지라고 이렇게 단추해가면서 얘기한 거잖아. 이것도 나름대로 호불호가 명확한 건데 그게 다만 정제되어 있는 단어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개인적인 호불호는 있다고 봐요. 난 정제되어 있는 난 호불호만 있어. 아 호불호만 있어? 말도 잘하면서. 난 정제된 단어로 못해. 아니 뭐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한 곡을 추천드려보고자 하였습니다. 노래를 한 건 아닐 텐데. 노래를 한 건 아니지. 코아테이 노래 안 해. 그러니까 가수는 딴 사람이잖아. 누가 불렀대? 그건 모르겠는데. 아, 난 목소리가 좋다고. 아니 가수는 코아테이라고 했으니까. 아니 뭐 코아테이 노래니까. 다음 그리고 후기. 다음 후기 지나간 발자국님 다 네. 듣고서 남겨주신 거.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어둡고 잘 울고 사고 잘 치는 폭력곰돌이 문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 야, 너 나 건들지 마. 왜? 운전이나 해. 너 지금 내 머리 칠라 그럴 때 차가 약간 흔들렸어. 난 느꼈다고. 아. 위험해 위험해. 네. 그래서 뭐 조금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네. 아 이제 실수는 안 하니까 발전하는 곰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네가 네. 자술렸지. 녹음을 건지고 고가의 헤드폰을 잃어버린 아.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렇죠. 고가의 헤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아, 그 이후로도 한번 차를 한 12번은 더 찾아봤을 거예요. 근데 그 녹음 장소에 아, 뭐 이렇게 정리하는 와중에 어디 밖에 떨궜었나 봐요. 그리고 그걸 누가 주워갖고 누군가 너구리가 주워갔나 봐요. 네가 깨닫기 전에 예. 너구리야 잘 써. 그리고 라임님이 이메일을 보내주셨어. 아. 그래서 체크 요 이메일이라고 하셨는데 yep. 여기 네가 received your mail 이렇게 썼어. I received your mail. 뭔 소리야. 어쨌든 그리고 이메일은 리시브란 말을 내가 잘 안 쓴다고 얘기했을 텐데 아. 하여튼 라임님이 리시브도 모르는 바보 스펠링을 틀렸다고 이 사람 네가 아우 좀 대국적으로 넘어갑시다. 네 좀 대국적으로 넘어갑시다. 그랬더니 겨울하루님이 나타나셔서 댓글들이 웃기다 하고 웃어주셨네. 그래서 나는 라임님이 우리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네? 그 이제 메일에서는 아이고 이렇게 메일 보기가 힘들어. 메일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둘이서 나눠 하던 거를 지금 내가 혼자 다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분주하다. 그 메일에서는 야 너 이러기냐? 어디가 됐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라임님이 바르셀로나 뭐 이쪽으로 이제 출장을 가셨는데 아 제가 에피소드에 대한 후기를 자꾸 종용으로 하니까 여태까지 네, 모든 에피소드에 대한 후기를 짧은 메모 형식으로 손으로 써서 송글씨 나 네, 찾았어. 송글씨를 써서 그거를 이제 찍어서 그 저희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어머 참 고마운 사람. 가장 첫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매직 러브의 무능님을 닮은 보컬의 얼굴이 궁금도 궁금 닮지는 않았어요. 닮지는 않았는데 맞아 그냥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거지 뭐. 그때 모자와 머리 모양과 막 그때 그 하필 조명에 막 그런 것 때문에 네. 제 조만간 메일로 제 사진을 쏘겠습니다. 오~ 혼자만 보세요. 오~ 그리고 눈갱 당했다고. 눈갱? 눈갱? 눈갱이라고 그러지 않나? 눈갱? 저 무슨 웹툰에서 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테러 당했다고. 안구 테러. 아 그리고 1-2편에선 비욘세가 무서운 얼굴이었던가? 콜드플레이가 아니라 콜드플레이였군. 크크. 네가 잘하는 짓이지. 잭슨5는 조선시대 흥의 신난가도 비슷한. 비슷하다고.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팟캐스트를 듣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주성치. 명절에 월광부학과 소림축구를 봤었는데 필모가 상당히 길어서 포기했던 감독. 하지만 기다리시라 언젠간 파볼 테니. 근데 이런 마음으로 굳이 안 보셔도 돼요. 네. 살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 분명히. 주성치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루한 어느 날이라던가 그럼 그때부터 그냥 보이는 거 좋아하시면 되죠. 네 그냥 그때까지 주성치라는 이름을 잊지 않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프린스 데이비 보일 레스팅 필수하셨고 가창은 김나박 이하 더하기 태양 하트. 나 이거 김나박 이하 처음 들어봤잖아. 아, 난 알고 있었는데. 와. 뭐라고 김나박 이하?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 그 다음에 하현우? 네. 아 이하 하현우 맞나? 하현우 하씨가 달리 없는 것 같은데? 하연우일 거야. 왜냐면 내 이 얘기를 우리 팀장한테 물어봤는데 팀장이 되게 흐뭇해하면서 얘기해줬거든. 요새 하연우에 빠져있거든. 저도 김나박 이하 중에서는 박효신이 제일 나은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태양인 것 같아요. 저도. 아 태양이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네? 태양 노래 잘하지. 내가 노래 잘한다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뭐냐면 자기 노래를 안 할 때야. 자기 노래가 아닌 노래를 부를 때 그리고 되게 말도 안 되는 노래 있잖아. 막 되게 쉽고 동요에 가까운 느낌의 노래를 그런 거 부를 때 노래 정말 잘하는 사람이랑 자기 노래를 잘 훈련돼서 자기 스타일을 잘 살리는 사람이랑이 다르더라고. 내가 언젠가 박효신을 보고 그걸 느꼈고 태양은 내가 눈, 코에 부르는 거 들으면서 아 얘가 노래를 이렇게도 부를 줄 아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얘는 아닌가 봐요. 네 그냥 그래요. Until the morning이란 노래? 우명님은 씨였... 아 Until the morning이 야한 노래? 우명님은 씨였는데 씨였어 마귀를. 쯧쯧. 죄송합니다. Sunlight, your heart, happy hole을 뚫을 때까지 잘 자라? 응? 제가 그랬어요. 궁극의 라이브는 역시 흑인 음악입니다. 옳습니다. 3화의 결론. 무명님은 여친님이 안 계셔서 문제다. 그렇지. 모든 문제는 그거에 있나 봐. 아, 그런가 봐요. 예. 어. 네. 불만이 가득 쌓여 있어서. 어, 불만? 네. 어. 욕구 불만? 네. 4-1화 유한 맥그리거 그거 다 읽을 거야? 어, 내 맘이 나? 아, 왜? 안 되냐? 예? 예? 네가 그렇게 후기를 달라고 난리를 쳐서 손으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우리가 이거 읽는다고 시간이 걸린데 봤자 손으로 이거 적으시는 것보다 시간 훨씬 짧게 걸리거든? 아니 뭐 내가 편집하면 그만이지 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대서. 아 그래? 어. 그러니까 눈에 띄는 부분만 한번 몇 개만 더 읽으세요. 아이 야, 네? 내가 다 읽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눈에 띄는 거 편집해. 알겠습니다. 이한 맥그리거 분위기 있는 목소리로 세계를 제패했는데 가창력이 별로라뇨? 이한 맥그리거 팬덤 일대 지진. 참. 네가 문제야, 네가. 와, 너무한다. 트리애니를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다니 역시 인간은 배워야 해. 이게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맞아. 예. 요새는 2D라고 부르고 셀이... 아니, 근데 지금도 셀 애니가 맞긴 한데. 그렇습니다. 트레이싱지에 그리던 시절이 이제 셀 애니라고 더 적합한 용어인 것 같긴 한데. 아니지, 근데 지금도 레이어를 셀이라고 부르니까. 아. 너 카디거스 카니벌 너무 좋다. 패러디가 차고 넘치는 영화라니. 너도 기다려라, 오스틴 파워스. 오늘 또 얘기했네요. 네,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 사다시 2화 2부에서는 원어버스. P2P에서 너크롱이 소개해준 곡이었는데 이 곡도 영화 속 음악이었구나. 가을과 참 어울린다. Power to the people 짝짝 이거부터 들으셨구나. 우리 모두는 동지. 미셸 공드리 감독님은 언젠가 한국에 꼭 오셔야 한다. 오셔서 이터널 선샤인이 재개봉되고 또 재개봉되는 걸 꼭 보셔야 한다. 미장 센이 좋기로는 웨스 앤더슨 감독도 최고 최고. 어. 맞아. 작년에 재작년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보고서 극장에서 막 오! 물개 박수를 쳤잖아. 너무 예뻐가지고. 나 문라이즈 킹덤이 더 예뻤어. 그리고 총들과 장미들의 기타리스트가 갖고 싶은 무명기. 네, 언제 다음 연주는 언제 들려주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다음 연주는 언제 들려주실 겁니까? 문흥이가 구박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 했는데요? 네. 사랑영화 리스트에 언제나 상위권에 놓여있는 천밀밀. 애절하고 그런 거 모르겠고 장만옥 배우님 젊은 모습은 울 언니랑 넘나 비슷하네? 언니가 굉장한 미인이신가 보네요. 와 동시에 라임님도 굉장한 미인이신 것 같아. 그 라임님이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모르잖아. 울 언니라고 하셨잖아요. 멍청아. 아 그렇구나. 장만옥이 네. 언니인데. 아 네. 이 사람아. 나도 장만옥 언니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너의 생물학적 언니가 장만옥과 닮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지 않니? 알겠습니다. 패스! 양희은 가을 아침. 노래는 좋다. 하지만 가을 겨울은 싫어. 나도요. 저도 싫어요. 참 왜 저러실까? 지풍화. 벤 하워드. Only Love. 어쿠스틱 기타 연주 하트. 기타 꺾임이 이리도 좋다니.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를 듣고 나서 무능님 아 무능이 나구나. 무능님은 피아노 연주까지 짝짝. 무명님은 다크한 곰탱이 바보 메롱. 채 메롱 채. 이렇게 청성스레 다 보내주시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티커랑 보내드리고 싶은데. 보내드렸습니다. 아 보내드렸냐? 제가. 야 내가 손편지 쓴댔잖아. 왜 너한테 얘기 안 했냐? 아니 계속 안 쓰고 있잖아요. 나 쓸 거야. 아니, 써서 그건 따로 보내세요 그러면. 우편으로? 응. 그러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계속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너클볼러님한테 받은 사인 책이랑 저희 스티커랑 다른 방송도 스티커랑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박스로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게 아마 요번 돌아오는 평일 정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주말에 아마 배송이 안 됐을 거고 화요일 늦으면 화요일 정도. 그러니까 편지 써서 보내면 저도 손편지 쓰고 싶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문웅님도 얘가 아무 말도 없이 보냈어요. 편지 써서 보내면 아마 비슷하게 도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편지 써서 보내세요. 그럼 내가 빨리 안 보내면은 야 내가 게으른 부인 것밖에 더 되냐. 게으르잖아. 그래. 죄송해요. 제가 좀 많이 밥 내가 그게 손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글씨 쓰는 게 되게 싫은데 아. 이 후기를 남겨주신 걸 보고 내가 스티커 보낼 때 네. 같이 그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들어주세요. 딱 이 정도만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써가지고 드리려고 했거든. 아. 에 망했네. 네 아마 편지는 못 쓰게 될 것 같네요. 제가 써가지고요 그냥. 메일로 보낼게요. 저의 흉측한 사진과 함께. 나는 그렇게 보낼 거라고 난 이해하고 있었거든. 아 그랬어? 어. 아 아니야. 나 예쁜 포스트잇도 찾아놨단 말이야. 네. 망했어. 그리고 자웅욱이 이노베이터님이 무용님은 각성하기 전 두려움을 가진 엘사 같네요. 뭔 사랑을 소리야, 하세요. 뭔 소리야. 내리고 각성하기 전 두려움을 가진 뭔 얘기야 그건 또? 그 네 엘사... 손에서 네 손에서 자꾸 네가 만지는 것마다 어니까 네 그만큼 차갑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지. 아 그만큼 대인기피증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어 막 물건도 망가뜨리고 사고 치고 막 그런 얘기 어 그런 얘기네. 어 동생을 구해주려고 이렇게 힘을 썼는데 네. 동생을 죽을 뻔하고 동생 다치게 하고 녹음도 날리고 동생 죽을 뻔했지. 어, 예. 그래서 뭐 물건 녹음도 날리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마음도 닫고 그렇지. 음험하고 쉴라 그러는데도 예. 공사한다. 반대쪽 차선은 아. 공사하고 저희는 쭉쭉 가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 그래서 아브락삭스님이 여기 사랑만이 진리라고. 사랑 같은 사랑 사랑 그게 뭐야 사랑이. 사랑 그냥 디케일 라니스터님이 그 사랑은 그냥 소개해준 아일랜드의 노래 내 감성 온도와는 잘 맞는데 난 차갑고 시원한 노래가 좋아요 히히 했는데 왜 감성 온도하고 맞다고만 하셨으니까 딱히 뭐 이걸 휴식할 때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으니까. 아 지금 현 상황에서 디케이님도 감싸는데 어? 뭐? 디케이님도 그리고 명방 연기성님의 신청곡은 첫 곡으로 나왔습니다. 네, 첫 곡으로 나왔습니다. 틀어드렸습니다. 네. 왜 이걸 보내셨을까 하고 오늘 한두 번 들어보다가 이게 나는, 후렴구에서 나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 Oh, and I don't wanna be the center of anything, just a part of something bigger. 네. 네. 네. 이 부분 때문에요. 뭔 소린데요, 그게? 뭐 뭔가의 중심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근데 더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다. 나는 그 오늘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이 명박 연기성님이 신청하신 이 노래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의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방금 생각났어요. 뭔데? 아 최근에 이 명박 연기성이라는 이분은 저하고 팟캐스트를 같이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 나라 시국에 빗대어서 저를 굉장히 많이 비난하고 너를? 올리고, 예. 네. 왜? 그러니까 마치 팟캐스트계의 최순실이다. 아. 그래서 파일럿이라는 거는 이거를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다. 파일럿이야, 파일럿이야. 네. 제발 좀. 파일럿? 어. 파일럿? 어. 네. 파일럿은. 그것이 끝이라고. 아. 믿지 않았지. 나는 텅 빈 할지로 해 쏟아지던. 미안해요. 돌아와, 돌아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명방 연기성이 하는 말은. 오해는 이지기만 상처주는 일도 그만. 그래서. 그러니까. 너를 뜨겁게. 아, 이게 맞나? 뜨겁게 안고서 저 팔이 날개가 되어 언젠가 내게 약속했던 저 달로. 이 가사 말이 안 돼. 너를 뜨겁게 안 하는데 두 팔이 날개가 된대. 너 어떻게 하늘로? 팔이 네 개야. 다리로 왔나? 팔이 네 개로? 팔이 네 개라고. 팔이 네 개라고. 아 진짜 고충 같은 거. 그래. 그래서 이 친구는 저한테 최준실과 다름없는 자라고 저를 놀리는 거였습니다. 파일럿.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이 지금 팟캐스트계를 조종하고 있는 거다.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넌 별로 날 조종하고 있진 않아. 과연 그럴까? 북부간선도로로 접어든 듯. 네. 자, 그러면 첫 곡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후기를 읽고 왔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 야, 네가 해. 오늘의 주제는 아니, 입은, 그 주... 입은 자유롭잖아. 네. 오늘의 후기를 읽고 왔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한 아줌마에 의한, 그리고 거기에 장구를 맞춰준, 정말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어떤 박씨라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에 대한, 이 시절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느끼는 그런 감상을 한번 주제로 골라봤어요. 그래서 노래를 한번 선곡을 해봤고, 선곡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오히려 선곡을 하기가 참 좋았다. 되게 쉬웠어. 여태까지 했던 거에 비해서. 왜냐면 이런 감정선이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을 갖게 해주는 거라서 어떤 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더 편하게 선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곡의 양도 좀 많고. 그래서 의식의 흐름대로 막 선곡을 한 다음에 그냥 노래를 틀고 노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할 거 없이 그냥 이 노래를 가져왔을 때 내 감정이라든가, 그렇지, 그걸 들었을 때 너의 감정이라든가 그것만 이렇게 짧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평소 때 틀던 노래보다 한 2.5배 정도를 갖고 와서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첫 곡 들어보겠습니다. 사람하고 되게 시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한 날들이 우리를 발견해. 이상한 날들에게 우리는 붙잡혀 버렸어. 아. 걔네가 우리의 일상적인 즐거움을 막 파괴할 거야. 우린 계속 이렇게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동네를 찾아야겠지. 예. 이상한 눈들이 이상한 방을 채웠네. 뭐 함성 소리는 그들의 피곤한 끝을 신호할 거고, 여주인은 웃고, 그녀의 손님들은 아 내가 이거를 해석을 해올라 그랬는데 못해가지고 지금 가사 보고 하느라 지금 버벅거리고 있어. 네. 그녀의 손님들은 죄에 지쳐서 잠든다. 뭔가 딱 떨어지는 가사네. 그게 죄에 관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지 이거 고해성사 하는 얘기를 들어줘. 그리고 넌 이게 끝이란 걸 알 거야. 예. 그리고 이상한 날들이 우리를 찾아내네. 그리고 비록 그들의 이상한 시간 안에서도 우리는 계속 지속될 거야. 우리가 낮으로부터 도망쳐서 돌로 된 이상한 밤에 도달할 때까지. 나도 그 일단 제목에서부터 그렇고 노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사가 뭐 전혀 안 들리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너처럼 정확하게 해석을 할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있는 노래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 그러니까 음악도 좀 뭐라고 해야 돼? 좀 암울하고. 아까 내가 제일 많이 떠올랐던 거는 They are going to destroy our casual joys. 우리 일상적인 즐거움을 걔네가 이상한 날들이 파괴할 거라고. 지금 우리 상황이잖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친구를 만나서 놀 때도 계속 머릿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이상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상한 날들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질 않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가장 그냥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토요일마다 나가서 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렇지. 뭐 못 봤던 미드도 몰아서 봐야 되고, 주중에 못 봤던, 그리고 하다못해 무한도전도 봐야 되고, 19년 저녁도 먹어야 돼. 근데 우리 거기 추운 데서 촛불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한 달 내내 지금 넌 계속하고 있잖아. 광화문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트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데이트는 난 평일에만 해. 이렇게 시간 내기 어려운 무능이도 지지난주에 시간을 내서 광화문에 나왔죠. 네. 고생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넌 한 달 내내 하면서. 다음 노래를 틀어볼게요. 라디오헤드의 오케이 컴퓨터라는 앨범에 실린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라는 파라노이드 다시 말해봐 페라노이드 안드로이드 왜 또 F 발음이 나오냐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파지 그냥 파 파?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 그래 내가 어떻게 했는데? 파라노이드 파라노이드 나 이렇게 발음이 세게 나올 때가 있다니까 나 예전에는 막 그걸로 P가 되게... 세진다고 F가 되진 않아 아 그래? P 이거지 그 내가 언제 회사 후배한테 한번 놀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왜 라디오를 라를 이렇게 크게 얘기하냐고 라디오 그게 되게 이상하게 들린다고 하는 거야 라디오 하여튼 그걸로 놀림 당했었어 그래가지고 아 내가 잘못 말하고 있었나? 아니 그건 잘못 말하는 건 아닌데 지금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를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잘못 말한 거 맞지? 알겠습니다 콜드플레이처럼 콜드플레이 플레이 아 지금 못쓰겠네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노래는 어쨌든 파라노이드 제목에서부터 이미 생각이 나는 게 편집적인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라는 게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로봇이라는 얘기인데 아 난 핸드폰인 줄 알았네 아 아니었어요 이렇게 편집 강박스러운 뭐 로봇 뭐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거를 정말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아 정말 그 사람은 그, 생각이라는 게 없나? 그 사람이 안드로이드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구나. 어 정말 자기 생각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야. 와 그거에 대한 그런 아 강박증도 있고. 어 아,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있잖아. 주변에 사람이 없진 않을 거 아니야. 아무리 또라이들이라지만 아무리 생각이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지만 그렇게 멍청한 애들은 없을 거란 말이야. 멍청. 근데 어떻게 사람이 정상이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어디 다른 기사에서도 다른 가설로 여러 가지가 나온 거지만 정말 유아적인 발상밖에 생각을 못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야. 대면복을 안 받는다는 거야. 말을 못 하니까. 대화를 못 하니까. 자기가 어디 나와서 무슨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거야 시켜주기만 하는 것만 대답할 줄 알고 그러니까 입력된 대로만 안드로이드 맞네 어 정말 껍데기뿐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가 이제 많이 생각이 났고 이 노래의 전반적인 그 우울한 느낌 요즘 내가 느끼는 그 암울함 그 생각 감정 중에 하나 그 혼란스러움 그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 패배감 막 믿고 있던 거 뭐 엄청 믿지도 않았지만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에 대한 그렇지 그런, 설마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초반에 그리고 이제 어느 선까지는 좀 아니기를 바랬는데 점점 더 개판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아 혼란해 그런 느낌으로 가져왔습니다 나는 이걸 왜 가져왔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내린 결론은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나랑 내 친구가 내린 결론이고 막상 우리 팀장이나 남자친구는 내 의견에 공감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격하게 공감하진 않았는데 그 왜냐하면 아직은 나랑 내 친구는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쪽이고 나나 그러니까 우리 팀장이나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나 내 친구에 비해서 아직은 설마가 남아있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나랑 내 친구는 확신을 가졌어 약이다 제정신으로 있던 경우가 거의 없었던 거다 그 결론이었어 아무리 생각할 이해하려고 해봐도 막 이렇게 껴맞춰보려고 해봐도 모든 게 말이 안 돼 나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 지적 퇴행이나 그게 진정 약이 아니었을까? 확실히 전날 그 사진하고 다음날 사진하고 비교해봐도 근데 그 약이 어느 수준의 약이냐에 따라서는 또 다시 여러 가지 갈래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중독성이 있는 약이고 무뎌지게 만들고 안 그래도 무딘 네 말대로 퇴행적인 사람을 더 무디게 만들어서 말이 안 되는 일만 생기게 하는 거야 그랬다고 답답해 그런 느낌으로 가져온 선곡이었어요 이해했어 예. 잠깐 쉬고 왔고요 다음 노래 여전히 저희는 운전. 프로디즈 The Day Is My Enemy 이 작년에 나온 앨범의 타이틀곡이자 나 노래를 들는데 자꾸 그 나이를 처먹도록 그거랑 이거랑 운이 딱 맞아서 아 그래? 네, 그 노래도 갑자기 생각이 났네 아까 만나보네 그러니까 아까 Strange Days는 이 이상한 날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얘기였고 이 노래는 섞여 있는 거야 그 양반한테 하고 싶은 말이지 낮은 나의 적이고 밤 나는 밤이 더 좋아 밤에 계속 드라마 본다며 낮에 듣기 싫은 말 들어야 되고 밤에는 귀 막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리고 분노한 남자의 목소리가 외치지 맥심이 외치지 Get down, get down, get down 굉장히 직설적인데?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 앨범에서는 이 노래보다 Wild Frontier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이 노래가 지금 분노를 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노래 같아서 분노 코드가 좀 일찍 나왔군요 선곡 중에서 Get down, get down, get down, get down Get down이 무슨 뭘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 내려오라고 내려와 크게 얘기해도 되잖아 내려와 아, 피 끝을 나나? 아, 주말마다 계속 나가서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걱정이 되지 그리고 당장 어떻게 안 될 거라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여론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아, 이 전국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 탄핵에 대한 역풍을 야권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게 당시에 노통 때 탄핵에 대한 역풍은 탄핵을 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생겼던 거지 지금은 여론이 탄핵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탄핵에 대한 역풍을 걱정할 때가 아니야 그 여론을 걱정해야 되는 거지 여론에 대한 역풍을 걱정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움직이고 있고 Get down, get down, get down, get down 오히려 간철수가 더 막 빨리 더 그거를 표시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음 노래 듣겠습니다 Yeah, hello Scary night, isn't it? 왜 손을 이렇게 흔든 거야? 여기 직진 차선이 아니라고. 아 그래? 차선 변경하라고 손을 흔든 건데요. 아. 오 이제 직진 되네. 죄송합니다. 네. 이 노래는 크리드라는 밴드의 What If라는 너바나 이후에 포스트 그런지라고 해서 시애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지라는 한 장르가 부흥을 하고 난 다음에 약간 대중적으로 틀었던 그 밴드죠. 이 노래가 What If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했으면, 가사에서 나온 거지만 맨 처음에 좀 번잡하게 시작했던 거는 이 노래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의 어떤 시리즈에 들어갔던 거라서 시드니 어쩌고가 좀 나왔죠. 거기서 OST로 쓰였던 거라서 그런데 가사가 되게 이 짜증나는 상황에 많이 공감이 됐던 게, 만약에 네가 거짓말을 한 거라면 만약에 네가 다 헤쳐먹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너한테 복수를 한다면 뭐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가사야. 되게 하품한 거야 지금? 차에 나방 들어왔어. 아 차에 나방. 나방.